벨라루시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대사관이 개설됐습니다. 대사관 개설식이 19일 민스크에서 진행됐습니다. 벨라루시의 정부, 정당, 국회, 사회계 인사들이 개설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무성과 벨라루시에 상주하고 있는 여러 단위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대사관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됐습니다.